몰랐어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 이렇게 보고 싶을지 조금씩 내 마음에 물들어 어느새 온통 너만 가득해 좋았어 너와 있던 시간이 행복했어 네가 나를 보고 웃으며 그냥 이렇게 시간이 멈춰서 너와 있고 싶어 내가 있을게 네 옆에서 내가 해줄게 널 사랑하는 건 내겐 네가 전부라서 널 하나 보여서 난 어쩔 수 없다고 네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어 숨을 쉴 수 있어 내가 있을게 네 옆에서 내가 해줄게 널 사랑하는 걸 내겐 네가 전부 보여서 난 어쩔 수 없다고 왜 이제야 너를 만나게 됐는지 상처뿐인 널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지킬게 항상 네 옆에 흔들리지 않고 널 안아줄게 내겐 네가 전부라서 내 사랑이라서 널 놓지 않겠다고 말야